Hello. 한 장의 주장도 버리고 주님, 삶의 흔적 있는 곳 마음 쏟아낸 자리를 떠나 낯선 그 자리 외로운 자리 아무 의지 없지 흔적 되어질 자리 주 마음 쏟으시는 곳 향해 우리 이제 달려나가자 주님만 붙들고 가자 부르신 그곳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 부르신 자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기도했나 너는 나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물가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.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술래자 얘기

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를 나 혼자 가야 해.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. 정성을 다하여 주의 What do you want to do?